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인디아공화국의 날에 즈음해서 26일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프라나부 무케르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 계속 확대 발전들이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친선적인 인디아공화국에 끊임없는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